실내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조가산가 그립습니다 자주 걸은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알뜰은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물 천리 객장 부두서이 서럽습니다 작년 봄에 모여 앉아 매일 같이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